김명식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14일 알리봉고 옹딘바 가본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종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알리봉고 옹딘바 대통령에게 보내서는 인사를 대사가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쌍무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 발전해 온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가봉 정부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조선과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라며 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